내가 누군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. 나를 데려가 할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를 내려줘. 난 내가 사는 곳에 가진 이상.